일단은 제가 좀 끝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외식업을 창업하고 싶다. 오케이, 다 좋아요. 그리고 들어올 생각까지 굳히셨어요. 그러면 가장 명심하셔야 될게 진짜 직사에 고생하실 생각을 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고생이 그냥 단순히 어려운 업무, 뭐 사람 응대 이게 아니고요. 정신적으로 엄청 털려요. 멘탈이 털려요. 그리고 그 멘탈 털리는 수준이 자괴감이 들 정도로 털리니까 아,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덕을 잘못 쌓았나, 아니면 내가 무가재가 있나, 뭐 이런 생각만 하게 되고, 이게 계속 선순환이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움직여주고 내가 계속 빵빵 터뜨려서 매출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 구조가 안된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꺾이기 시작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늘은 왜 사람이 안 올까? 이유가 뭘까? 옆집 가서 한번 물어볼까? 저 집은 괜찮나? 이러면서, 신문 보시거나, 이게 신문 보시는 게 여유로워서 보시는 게 아니에요. 신문 보시거나, 뭔가 이렇게 막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모르겠거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 엄한 직원들이 갑자기 이렇게 얄미워 어, 보이고, 다 싫은 거야. 그냥 다 네. 싫고, 아휴, 진짜 나 에라 모르겠다. 그냥 뭐, 오늘은 그냥 뭐이 정도만 하는 거에 만족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안주를 하시게 되는, 그때부터 안주를 하시게 되면은, 그때부터 조금씩 업체가 망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런 계산 없이 안주를 하고 계시면 당장 100만 원 버셔도 한 3개월, 6개월 지나면은 그게 한 80%로 내려가고 1년 뒤에는 반토막 막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이렇게 신문 보시는 집은 상당히 위험한 집이에요. 신문을 보실 틈이 없어야 돼요, 원래는. 자본을 깎아 먹고 계신 예. 그게 거네요. 근데 네. 이해가 되는 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니까 도저히 여기저기서 터지고 문제는 터지고 하지만 내가 오늘 여기는 열어서 어느 정도는 매출을 발생시켜야겠고 이러니까 그냥 다들 체념을 하시고 그런 식으로 루틴하게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결국은 마지막은 치킨집인데 이것에 대해서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그래도 잘 창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이제 방송은 했지만 결론은 웬만한 각오 없이는 뛰어들지 마라. 요식업에 뛰어드는 이유가 그래도 쉬워 보이니까 다른 일보다는 이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환상이었네요. 환상은 제대로 깨졌네요. 그죠? 오늘 방송에서. 저는 너무 생생했던 게 의리란 사장이 의리돼야 된다는 거 너무 생생해요. 직원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인 봤었고 특히 이게 일이 겹칠 때 예를 들어 그 식자재가 안 와가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날 아르페트 선생님도 문제가 있다 그래요. 하필이면 그날 진상 손님까지 많이 왔어요. 폭발하더라고요 사람이. 이게 지금 유통은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그죠? 이게 지금 시간은 벌써 저희 방송 시간은 다 끝나가고, 그래도 얼추 뭐 페이스북에서 올라온 질문들이 한 20여 개가 넘었는데, 대충은 다 건드렸는데, 유통 건들지 못했고, 아쉽지만, 그래도 창업하는 단계를 깨달았고, 사장이 의리되어야 된다라는 이 생생함. 가진 것만으로도 좀 의미 있는 방송이지 않았나. 아, 조금 아쉽네요. 시간이, 그죠? 네. 자영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 나라가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자영업을 하라라고 자꾸 몰고 가잖아요. 언론에서도 만들고 그러면 뭔가 이렇게 실패한 사람들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국가를 위한 거고 나 자신을 위한 거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다음 방송인 복지와 세금 네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그 자영업 자들에 대한 복지와 세금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 전반에 대한 복지와 세금 얘기. 네. 네, 자영업이 이렇게 몰리는 이유도 안전망이 없기 때문이죠. 예, 안전망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구책을 어떻게든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근데 대기업만이 살아남는 사회가 올바른 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우리 복지와 세금 얘기로 확 뛰어 넘어가네요. 이게 재밌는 방송이에요. 네. 근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이상인 그 비즈니스하는 회사들만 많은 나라가 건강한 사회인가, 건강한 국가인가라는 퀘스천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영업이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이나 뭐 OECD 기준에서 자영업 비율이 높대는데 오히려 이런 자영업의 비율이 높아서 망했을 때 사회 안전망이 받쳐준다라면 오히려 더 건강한 사회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실제로 그 중견기업 이상의 회사를 다니다가 이렇게 예, 정글로 나왔더니 너무 안전망이 없는 거예요. 험악하고. 네. 웬만하면 저는 그게 학교를 마친 다음에 사회생활에 대한 그 옳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회생활에 대한 기본은 대기업이나 시스템이 갖춰진 회사에 가서 배우는 게 노동법에 대해서도 제대로 배울 수 있고 내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정말 영세한 곳에는 말도 안 되게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영세한 곳에서도 노동법을 지키면서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가르쳐주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살짝 이게 속이고 가르쳐주지 않고 부당하게 너 갈 데 없잖아 라는 이유로 오버해서 업무를 시킨 다음에 적은 돈을 주고 혹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영세하다는 이유만으로 급여를 떼먹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비율 저는 그 마지막에 좀 작은 회사에 정말 낭만적으로 스타트업들의 어떤 그 비전을 가지고 도움을 주러 갔다가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겪고 저도 한 달 임금이 체불이 돼서 바로 신고했거든요. 네, 저는 그때 그 신고하러 가서 임금 체불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이것을 임금 체불을 아주 계획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업주들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거든요. 갑자기 다시 참여연대 방송으로 돌아가볼게요. 한 30분만 더 할까요? 네. 그럼 자영업 방송을 더 해야 되지 않나? 이제 나는 재밌어. 그런가요? 이제 막 재밌어. 자, 그러면 아까 그 자영업에서 얘기부터 유통에 대한 이 식자재 구입에 대한 얘기를 다시 유통을 한번 세워볼까요? 네네네. 유통 쪽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벤더들이 있어요. 근데 벤더들이 주로 이제 식자재 벤더들, 그 다음에 일회용품 벤더들 이렇게 있어요. 크게 매식업은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이제 창업하시면 장을 어떻게 보실 거예요? 저 이제 재래시장이나 네. 예, 새벽시장 이런 데 가서 이제 그 방송에서 봤듯이 예, 직접 예, 안 됩니다. 아 그런가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아니 근데 TV가 잘못된 거야. 셰프들이 나와서 새벽시장에 가서 그 다 뻥이야. 아, 그런가요? 뻥이야. 그런 데가 어딨어 진짜. 무슨 그런 낭만이야 진짜. 제가 그래서 쿡방을 정말 싫어해요. 왜냐면 이게 컨셉추얼하게 보여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 솔직히. 그건 아니잖아. 진짜 아닌가요? 아니죠. 아 저는 자 생각해보세요. 네. 자 생각해보세요. 충격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네. A라는 스타 셰프가 있어요. 그 사람이 레스토랑을 하죠. 근데 레스토랑이 뭐 규모가 한 두 명만 받는 그런 규모도 아니잖아요. 보통 보면은 기본 50평 이상에 실평 50평 이상에 막 테이블들 기본적으로 한 3, 40개 깔려 있고 그다음에 예약 받아가지고 굴리는 데란 말이에요. 거기다 오픈 키친에 되게 시설 좋은 오픈 키친에 서브 셰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이 요리를 다 하지 않는다고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셰프가 장을 못 봐요. 그거를 다. 아, 그럼 미용실이 흥하게 되면 네. 예, 디자이너 분들을 모신 다음에 원장이 직접 하지 않아지는 시스템하고 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뭐 본인이 하는 데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이제 셰프들이 나와서 방송을 한 셰프들이 이제 맡고 있는 레스토랑 같은 경우 규모가 크단 말이에요. 작은 규모는 없어요. 근데 그 큰 규모를 돌리려면 셰프가 그날 이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준비할 거예요? 자기 트럭 가지고 가서 준비할 거예요? 그러네요. 아니에요. 재래시장 왔다 갔다 하는 시간만 그 해도. 자기 승용차 네. 들고 가서 장바구니에 들고 요만큼 들고 오는 거 그거는 컨셉이고요. 실질적으로 다 봤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쇼잉인. 네. 네. 그게 뭐냐면 그냥 본인의 뭔가 제품을 고르는 눈은 이 정도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컨셉이지 실제로 그렇게 방송을 하지 그렇게 사오는 사람은 없고요. 일단 뭐 저 딴 얘기 좀 잠깐 해보고 싶은데 네. 잘 안 되시고 그러실 때 네. 초반에 잘 안 되시고 그럴 때 네. 혹시 이런 쿡방을 네. 싫어하신다고 하셨지만 네. 이런 걸 어떻게 연결해 봐야 되겠다 또는 블로그 네. 흔히 파워 블로그라고 하는 네. 이쪽하고 어떻게 연결을 해봐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아,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패기가 있는 집단이었어가지고 그놈의 패기 때문에 약간 좀 바보 같은 행동이긴 한데 초반에 런칭해서 3년 동안 아예 블로그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파워블로그를 통한 거를 통한 그런 마케팅도 전혀 일전 안 하고요. 진짜 패기 넘치시네요. 네, 왜냐면 일종의 개선 데이터를 모으기 위한 목적이 있다면 그건 굉장히 우리한테 안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초반부터 뭔가 이렇게 파워블로그 때리면서 하는 게 안 좋은 게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완성형이 아니었거든요. 실제로 거의 바꿨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되게 우습잖아요. 이상한 거를 올리는 것도 우습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만족할 수준으로 피봇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지 않으면 그때 한번 생각해볼까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다행히도 자연스럽게 올라가줘서 매출이 저는 제가 굴포천이라는 데 사는데 네. 이게 신장 기업한 부대찌개 집이 있어요. 거기 번화가에 근데 정말 야심차게 부대찌개 집이면서 인테리어를 너무 이쁘게 했어요. 아 저거 좀 그런데 부대찌개 집이 왜 이렇게 인테리어를 이쁘게 했지? 근데 장사는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투자를 많이 했는데도 TV에 찍으러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인가 2주일 뒤에 폐업했어요. 왜요? 장사가 안 되는 집이었는데 네. 너무 잘 돼서? 아니야 폐업을 했다고요. 왜 폐업을 했죠? 장사가 안 되는 집인데 결국에는 그 사장님이 이벤트도 많이 하고 그래도 다 안 되는데 결국에는 방송까지 끌어들였는데 안 된 거죠. 그래요? 방송까지 끌어들였지만 안 되는 집은 안 되는 거죠. 방송을 끌어들였는데 그때 방송 저는 한번 나가면 몇천 들죠. 그때 저는 저건 좀 유명한 방송인데 내가 보기엔 곧 망한 걸로 보건데 저 방송은 유명한 방송이긴 하지만 실내에서가 좀 그런 방송이구나. 나 고소당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아무튼 제 경험은 그랬어요. 장사가 잘 안 되는 집이 방송에서 찍으러 왔고 그 뒤 얼마 뒤에 폐업을 하고 짬뽕집으로 바꿨어요. 폐업해가지고 다른 집으로. 저 방송 좀 그렇구나. 저 국방 좀 그렇구나. 그냥 제 경험이나. 일단 그래서 저희가 안 한 이유는 되게 일관성이 있었어요. 실제로 뭔가를 억지로 뭔가를 끌어올린다라는 사실 자체가 현재 우리가 완성된 버전이 아니었고 그다음에 그렇게 한다 한들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그런 것들을 다 배제를 하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저희가 되게 신선한 사업 모델이었어요. 그랩앤고라는 게 이거를 몰랐으면 좋겠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되게 커지기 전까지 좀 잠잠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역량을 갖출 때까지는 좀 제발 다른 사람들이 몰라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절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 안 했고 지금 현재도 블로그 보셨다고 하셨는데 아까 거기 나온 블로그들이 저희 메싱 오피셜 블로그를 제외한 거기 글을 제외한 나머지는 저희가 일절 터치를 안 한 글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고객들이 그냥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안 했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유혹에 빠지실만 한데. 네, 그렇죠. 전 제가 집 앞에 살면서 봤던 그 네네. 경험 때문에 물어본 거였어요. 네. 결국에는 그 유혹에 빠졌지만 그 사장님은 유혹에 빠져서 방송을 끌어들였지만 저 네. 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사장님 입장에서는 본인이 매장 안에서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 안 오지? 그러면 홍보가 부족한가? 그럼 방송?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소비자는 알아요. 왜 안 되는지 알아요. 저기를 왜 안 가고 내가 저 부대찌개집 대신에 저거를 선택하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것만 알 수 있어도 상당히 사장님한테 도움이 많이 될 텐데 그게 상당히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그 셰프들이 방콕방에서 장 보는 건 컨셉이다. 컨셉이다. 그거 말씀하시는데 제가 잠깐 끼어들었는데 컨셉이다.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아니다 컨셉 아니다 뭐 연어 같은 거 수산시장 가갖고 신선한 거 사오지 않느냐 그럼 수산시장에서 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들어오는 연어 중에 제일 신선한 거는 다른 공장에서 나오는 연어가 제일 신선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수산시장에서 파는 연어는 그렇게 질이 좋지 못해요. 아, 왜 그런 거예요? 이것도 완전히 새로운 정보네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연어를 우리나라에 들여오는 큰 업체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 업체 일단은 우리나라 국내산 연어가 어느 정도 어디에서 생산되는 데는 있지만 메이저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10% 이하를 찍는 규모고 대부분 노르웨이에서 내지는 칠레에서 들어와요. 연어가 급속 냉동된 상태에서 들어와요. 살아있는 애를 딱 쳐갖고 급속 냉동을 해갖고 들어오는데 항공기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받아가지고 공장에서 가공 작업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연어 뭐 머리도 따야 되고 뭐 비늘도 벗겨야 되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해서 필렛 형태로 만들어요. 약간 이렇게 판때기 같이 생긴 생선살 그걸 필렛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만들어서 진공 포장을 해서 싸준단 말이에요. 또 중간 벤더들한테. 그럼 그 중간 벤더들이 뭐 시장에도 팔고 어디도 팔고 이런 식으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통이 되게 복잡한데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퀄러티의 연어는 어쨌든 해외에서 들어오는 연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프리미엄 등급들이 주로 어디에 납품되냐면 뭐 코스트코 이런 데 이런 큰 벤더들 뭐 홈플러스 이마트 뭐 이런 데들을 납품되고요. 거래에서 이점이 높은 사람들이 좋은 그렇죠. 걸로 예, 그렇죠. 예. 이게 연어도 등급이 다 있어요. A등급 B등급 뭐 약간 마블이 안 좋은 건 B등급 뭐 크랙 간 건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어쩐지 이게 동네에 있는 마트에서 신선하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홈플러스가 더 신선한데 가격은 더 싸더라고요. 이게 채널이 엔드 유저 쪽으로 올수록 신선도는 낮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그게 정석이다. 네. 네. 그리고 가격도 비싸져요. 가격 엄청 비싸요. 저희 같은 경우는 코스트코에 납품하는 업체한테 바로 받아요. 직배로 받거든요. 연어를. 그러니까 코스트코 퀄러티를 그대로 받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말씀 드리니까 되게 성공하신.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것도 되게 웃긴 게 저희가 규모가 매장 규모는 작진 않지만 매출 규모가 작은 편은 아니에요. 중간 이상급은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팁을 드리면 내가 대기업이 아니라고 내지는 매출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그런 벤더들이 나를 상대해 주지 않겠지라고 생각하고 질에 겁먹으시면은 다 포기하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비용을 컨트롤을 하셔야 되는데 비용 중에 이제 식자재 원가도 컨트롤 하셔야 돼요. 근데 정말 너무 순진하시면은 비용에서 10에서 20%는 더 밑지고 들어가세요. 바보같이. 네. 네. 더 내고 사시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내가 이걸 1,000원에 살 수 있는데 다른 밴드한테 1,000원에 살 수 있는데 같은 제품을 막 2,000원, 3,000원에 사고 있는 거지. 바보같이. 근데 그거를 발품을 꾸준히 파셔야 되고 그 비용을 컨트롤 하려는 노력은 사장밖에 못해요. 실은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도 솔직히 그 코스트코에 납품해주는 그런 업체가 저희를 상대해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전화하고 본사를 찾아가서 얘기를 나누니까 그쪽도 뭔가 우리랑 맞는 니즈가 있는 거예요. 얘네는 이제 B2B만 하다가 B2C 약간 좀 바로 이제 채널에 꽂아주는 거를 고민하고 있던 차에 저희가 간 거죠. 타이밍과 네, 그리고 타이밍도 있었고 오너도 자기 사업을 팔 수 있는 셀러 역할을 제대로 해야만이 네 그렇죠. 네, 비용 관리가 꾸준히 된다는 이거 비용은 주방장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비용 관리는 철저하게 사장이 하셔야 되고 아 여기서 또 나오네요. 비용 관리는 주방장이 하는 게 아니다. 사장이 해야 된다. 그 주방장 나중에 기회 되면 주방장 얘기는 또 나중에 기회 되면 하고 네. 일단 사장은 만능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슈퍼맨이 되어야 돼요. 정말 징할 정도로 슈퍼맨이 돼야 그나마 생존이 가능하고 그게 안 되면 어느 하나 약간 좀 나이브하게 간다거나 약간 풀어지기 시작하면 제 생각에는 뭐 6개월 내에 그냥 털고 나가시는 게 채소 같은 것도 신선도가 너무 중요할 것 같은데 그쵸? 그거는 어떻게 또 아 식자재 벤더가 크게 종류가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정도로 나뉴어요. 하나는 가공식품, 그러니까 뭐 냉동이라든지 캔이라든지 통조림 유통기한이 긴 애들 이런 걸 납품하는 업체들이 있고요. 하나는 말씀하셨던 신선 채소, 그거는 유통기한이 되게 짧잖아요. 그래서 신선 채소만 납품하는 벤더들이 있어요. 전문적으로 그것도 발품을 팔아서 그럼요. 네, 그게 협상을 해야 되는 그게 네. 어떻게 팔아야 되냐면 본인이 내시려는 매장 쪽으로 오는 벤더들만이어야만 가능해요. 구역이 또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강동구만 가고 뭐 송파구는 안 간다. 뭐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강동구 벤더 찾아봤자 안 가는 거예요, 송파구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찾냐면 되게 원시적으로 찾아야 돼요. 자기 매장 앞에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벤더들이 오는 시간대를 기다렸다가 그 앞에 내리는 트럭들을 다 수소문을 해가지고 물어보셔야 돼요. 전화번호 따셔야 돼요. 아,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그렇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인터넷에 전혀 안 나와요. 아, 그분들은 몇 시에 움직이시는 건가요? 6시, 새벽 6시부터 9시 사이에 움직이세요. 주로 아침 시장. 왜냐하면 아침 새벽 4시부터 장을 보세요, 그분들이. 이 부분 스타트업 하시는 분 좋겠다. 연결해 주시는. 오히려 식자재 배송하는 업체들이 꽤 예, 재미를 보실 것 같네요. 예. 이게 그래서 이게 정보도 되게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이 스마트폰 하는 시대에 이 발품을 팔아야 된다는 거죠. 이 벤더들 만나기 위해서. 갑자기 그 사업 아이템이 하나 생각이 나는데 식자재를 제공하는 그 개인들을 찾아서 온라인이나 모바일에 등록하게 만든 다음에 중간에 제가 플랫폼을 만들어서 예, 연결해 주는 걸 하면 상당히 대박이 나겠는데요? 이게 안 됩니까? 자, 문제가 뭐냐면 자, 채소 같은 경우에는 이게 택배 배송이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발송 송장 번호 넣고 하면 최소 하루에서 이틀, 3일까지도 딜레이가 되는데 이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 딜레이를 다 계산하고 미리 주문을 넣을 수가 없어요. 식자재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전날 내가 오늘 나간 재고 보고서는 아 내일은 한 이 두 배 준비해야겠다 이러면은 두 배 뭐 이런 식으로 발주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굉장히 즉각적으로 발주랑 그 다음에 받는 게 이루어져야 되는 시장인 건데 이게 만약에 온라인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은 택배를 싸줘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아니요 그 되게 원시적으로 매장 앞에서 식자재 그 배송하는 업체들의 트럭들이 오는 걸 기다렸다가 접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전국 단위로 그냥 연결시켜 놓는 거죠. 이쪽에 뭐 채소 업체 배달하는 뭐 이런 업체들이 있다.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업체들 있다. 네. 그거를 제가 정확히 2년 전에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에 황당함을 느껴서 야 이게 뭐야 이러면서 막 아저씨 제발 명함 하나만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리고 뭐 마진은 얼마나 받으시죠? 이러면 아저씨가 우리는 명확해. 우리는 10%만 받아. 막 이러면 아저씨 짱! 이러면서 막 명함 받아서 막 좋은 야채 이러면 전화해가지고 아저씨 그때 그 메트로 싱글즈 그 사람인데요. 뭐 한번 단가 좀 내주시죠. 이러면 아저씨 막 슬렁슬렁 와가지고 뭐 배추는 얼마고 막 뭐 이런 식으로 막 이게 진짜 그래서 너무 얼척 없어가지고 진짜. 아니 근데 왜 안 하셨나요? 이것도 그게 자, 첫 번째는 이제 플랫폼이라는 거는 개인이 쉽게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양쪽 측의 밸런스를 맞춰가는 일이어야 되는데 정보가 계속 같은 정보가 기다려주지 않아요. 하루에도 수십 명이 폐업하고 수십 명이 개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쪽 세계도. 그러면 이미 정보를 모아놔서 소비자한테 보여줄 때면은 이 정보는 쓸데없는 정보인 거예요. 전화했는데 없어. 아, 그 정보의 속도가 빠르다. 네,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쪽이 아직도 후진인 이유가. 일단은 신선은 그렇게 받으시면 되고요. 신선은 일단 그 구역에 있어 보세요. 있어 보시고 제일 표정이 사기를 안 칠 것 같은 분을 골라서 이렇게 단가 한번 줘보시죠. 너무 뭐. 과학적이네요. 아니, 이런 식으로 단가. 아 제가 사업을 하면서 느낀 거 하나는 인성이 진짜 중요해요. 사람들의 표정이나 인성만 봐도 그냥 이제 50%는 그냥 리스크는 덜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게 받으시면 되고 실제로 가공품을 꽤 많이 쓰세요. 통조림류. 각종 소스들, 그다음에 뭐 냉동식품들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약간 중견 벤더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냉장차를 굴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냉장차를 굴릴 정도면 영등포만 커버한다? 아니거든요. 마포, 뭐 저기 동작, 같이 동시에 커버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중견 업체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데는 좀 견적을 좀 세련되게 주죠. 야채들보다는 이제 좀 세련되게 뭐 엑셀에 막 해갖고 드디어 엑셀이 나오는 엑셀 나오고 건가요? 이제 VAT 별도 가격입니다 막 이러면서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약간 체계적으로 장표가 있어요, 전표가. 근데 이제 야채 하시는 분들은 수기를 하시죠, 수기로. 거래명세서에다가 뭐 양배추 한 통, 통 합계 28,000원 뭐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그럽니다.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야채가 시세가 변동폭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그날 아침에 새벽에 가서 전날에 4,000원이었던 게 두 배가 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작업을 하기 상당히 힘들어요, 엑셀로. 매번 바뀌니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하시고 냉동이나 뭐 그런 통조림들은 좀 중견업체들이 많으니까 여러 업체들을 검색하면 좀 나와요. 나오고 검색해도 안 나온다. 그러면은 똑같은 방법으로 나가 서 있어 보시면 돼요. 매장 밖으로 나가 서 있어 보시면 큰 규모의 냉장 트럭들이 막 움직여요. 그러면은 기사님 잠깐만 이러면서 명함 한번 주시죠. 이러면은 이제 바로 영업사원이랑 통화해서 가고요. 야, 제 방송을 들으면서 아, 나는 요식업에 뛰어들면 안 되는구나. 네,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네. 아니, 이런 의도가 아니고. 이런 의도가 아니고. 아니, 아, 세상에 너무 어려운 분야네요. 이 한 가지 환상을 마저 더 깨드리자면 가장 힘든 건 뭐냐면 이게 매장 안에서 하염없이 사람을 기다린다는 거. 그게 상당히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악성 손님은 둘째치고 그냥 운영 자체가 너무 어려운 분야예요. 그럼요. 1차적으로는 네.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 살아남으려면 손님들이 꾸준히 많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매출이 많이 발생해야 돼요. 일단은. 그게 영순이. 근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80-90%는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전체 외식업체에서 잘 되는 데만 좀 잘 되고. 그래서 일단은 그런 거에 직면을 많이 하시게 될 텐데 그런 상황에 한 달, 두 달 직면하시면 어떤 생각이 슬슬 드시냐면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해요, 진짜.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자고 지금 내 돈 들여서 이렇게 고생하고 의뢰 마인드로 하고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제가 근본적으로 진짜 왜 하셔야 되느냐, 외식업을. 그리고 내가 어떤 고객한테 뭘 제공해줬을 때 기쁨을 느끼기 때문에 하시느냐를 명확히 알라는 게 그런 것조차 없으면 못 버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목표가 없는 거죠. 내가 여기서 이거를 왜 꼭 해야만 되는 목표가 없으면 그냥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좀 힘들면은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제일 자기가 우울한 것 같고 비교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딱 놓는 거예요. 근데 되게 안타까운 거는 이게 진짜 되게 또 솔직한 영역인 게 버티기를 잘하시면 어떻게든 빚 좀 보세요. 외식업은. 버티기를 잘하시면. 근데 버티려면은 대출금 이자도 계속 오르고 있고 예, 상환 대출금에 대한 상환 일자도 다가오고 그 돈이 또 흐름이 안 막히고 뭐 잘 나가던 회사들도 부도 한 방에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게 사실 버티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그게 제가 버틴다라는 의미는 여기서 이제 자금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자금이 있으면 다 버텨지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절대 아닙니다. 의지가 더 네, 멘탈이 무너지면 못 버텨요. 자금이 있어도.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자금 떨어지는 거 오케이. 근데 나는 이걸 꼭 해야 되겠고 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 다음 달에는 이게 가능할 것 같아라는 뭔가에 계속 희망이나 아니면은 확신이 있으면 그걸 잘 버텨나가면요. 그 고개만 지나면 빛을 보게 되어 있어요. 외식업은. 확실히. 굉장히 솔직한 산업이에요. 이게 외식업이 시간이 필요해요. 사람들한테 인지가 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게 어느 정도 기간이라고 생각하세요? 최소 저는 1년. 1년은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좀 재미를 보고 싶다. 그리고 나는 이걸 진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최소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다 겪어보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2년 만에 아이템을 바꿔치기 하는 거가 네. 적절한 기간인 거네요. 그렇게 보면. 1년 안에 어차피 나가 떨어지고 1년만 좀 지나가면 그래도 버틸 만한 멘탈이 형성이 되는 거고 그럼 빛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약간 다른 이야기인 것 같은데 왜냐면 2년 정도 되면요 떨어져 나갈 때는 된 거죠. 왜냐면 지칠 만큼 지칠 거기 때문에 떨어져 나갈 때가 되는 시기가 한 2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1년 정도는 해보셔야 진짜 내가 아 이게 맞는 것 같다 내지는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될 수 있겠다라는 그게 보인다는 거죠. 최소 1년을 해보셔야. 아 그때 우주에서 어떤 신호가 그죠? 아 내가 요 식업으로 계속 가야 할 수 있겠구나. 아니면 그러니까 뭔가 예. 예. 왜냐면은 그게 절대 시간이 걸려요. 그 외식업이 아무리 자기가 노력하고 잘해도 손님들이 자기가 원하는 타이밍에 그렇게 찾아와 주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브랜드에 대한 빚장을 풀고 여기 한번 가볼까라고 할 만한 그 앞에 돌아다니는 손님들 그 사람들이 6개월 이상 버티면 일단 저기 계속 버티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다들. 그러고 1년 정도 지나기 시작하면은 오늘은 저기를 한번 가볼까 이런 식의 것들이 소비자랑도 약간 주기가 맞는 것 같아요. 찾아오는 주기가.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만약에 창업을 하실 거면은 독하게 마음 먹고 직사게 고생을 하실 생각을 하고서는 들어가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비용 리스크를 최대한 덜기 위해서 타이밍, 각종 사업 신청하는 거라든지 서류 준비하는 거, 그다음에 부동산 계약이나 이런 것들 타이밍을 잘 하셔가지고 계약금 괜히 날리지 마시고 잘 준비하셔서 짜란 오픈을 하시길 바라고 오픈을 하셨다면 최소 1년은 그래도 버틸 생각은 하시고 한번 독하게 해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만약에 아닌 것 같다 그러시면은 접는 게 맞으시겠지만 빠르게 접는 게 오히려 더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케바케. 네. 네. 근데 만약에 그 전에 대부분은 제가 장담하건데 한 3개월에서 6개월 때부터 스물스물 그 생각이 드실 거예요. 스물스물 이제 멘탈이 네. 붕괴되면서 야, 아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어떡하냐. 뭐 이런 식의 생각이 들고 이제 하나 둘 사람들이 속을 새기기 시작하면은 다 때려치고 싶어지죠. 진짜 내가 못하러 이러면서 쟤네 월급 주려고 이걸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그럴 때는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경험자로서 같이 애환과 한번 해결책을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여기서 또 힐링으로 바로 네. 넘어가시는 네. 급훈훈하게 네. 급훈훈하게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내지는 창업을 앞두고 계신 분들 네 문의 주세요. 너무 현실적인 조언들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현실적인 조언들 너무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게 저희 방송의 컨셉이거든요. 예, 그 기존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그냥 중립적이고 가공되고 예, 그런 교과서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에서 부딪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된다. 어딘가에서는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선택을 하는데 잘못된 그 인생의 기로에 들어서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가이드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아주 흐뭇한 방송이었습니다. 네. 자영업은 멘탈이다. 오늘 방송의 거의 주제에 네. 가까운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게 너무 와닿았던 게 멘탈이 무너지면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이걸 계속해야 될지 여기서 더 투자를 해야 될지 메뉴를 바꿔야 될지 메뉴를 바꾸면 뭘로 해야 될지 인테리어를 한번 바꿔봐야 될지 이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멘탈이 무너지니까 맞아요. 그래서 멘탈이 정말 중요해요라고 말씀하신 게 그 뭐 거의 핵심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갑자기 제가 이제 세일즈 마인드로 돌아서면 예, 중이 제 머리 못 갔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이제 광고 홍보 마케팅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한테 맡겨서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입장으로 진단하고 모니터링하고 서베이를 해서 가장 그 오너 입장이 아닌 소비자 입장의 시각을 보여줄 수 있는 것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그것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들을 권해드리죠. 그런데 이제 그런 오늘 내일 매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예, 대표님들 찾아뵙고 광고하십시오 이러면 쫓겨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뭐냐면은 아무리 제가 뭐 전략적으로 사회에서 일을 하고 공부를 했다 할지라도 이게 이론이랑 실제는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고객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고객의 입장에서 내가 저 회사에 매칭해서 일하는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내가 몇 시 출근해서 몇 시 퇴근하는 사람이다. 점심때는 주로 여기를 가는데 이거는 왜 좋고 저건 왜 싫다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히 동화가 돼서 그 고객처럼 그렇게 동화가 되지 못하면 객관적으로 보기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조차도 메트로 싱글즈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기가 너무 어려운 작업인 일이에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저는 굉장히 많이 인볼브가 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 브랜드에 고객이 모르는 것까지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지우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3자의 눈이 제일 중요하고요. 제일 좋은 방식은 그 상권에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 상권을 주로 이제 거기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일인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첫 방송을 하고 나서 이 방송 자체도 제가 나름의 소명의식, 내가 궁금한 거, 그리고 나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는 왜 다시 이런 방황을 하지? 라는 것 때문에 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방송을 소명의식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그 김혜원 대표님 얘기를 들으면서 또 다른 소명의식이 생깁니다. 큰 기업을 상대로 했던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마케팅 컨설팅이 아니라 정말 이런 그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 광고 홍보 마케팅 컨설팅을 해주는 업체들이 실제로 없어요. 많이 없어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고 저도 걸으면서 봤거든요. 아 근데 이것도 나름의 소명의식으로 시작하면 참 도움이 되겠다. 뭐 메트로 싱글스 같은 경우는 지금 6년 차에서 이게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이런 업체들은 실제로 정말 제3자의 리서치 조사나 시각이 되게 필요하겠구나. 훈훈한 방송으로 마무리 되는 건가요? 네. 자연스럽게 복지와 세금 관련으로 예, 이렇게 자영업으로 내몰리는 서민들이 실제적으로 또 자본을 다 잃어버리지 않고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으려면 국가와 사회가 뭔가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개인 차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예고로 살짝 얘기하시고 마무리를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네. 5시, 6시면 문을 닫고 너무 자영업을 안 하시는 분들도 그걸 당연히 여기고 그런 세상을 목표로 하지 않고서는 이 자영업 문제 해결 안 된다. 자영업이 5시, 6시에 문을 닫고 마음 편하게 발 뻗고 잘 수 있는 네. 세상이 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 방송인 복지와 세금에 대해서 한번 예, 얘기해 주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